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제4번 D단조 작품 120 전 4악장을 들으셨습니다.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난 5월 24일 뮌헨 레지던스 헤르쿨레스 홀 공연 실황이었습니다.